아니었으면 기꺼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각오했어 그러니 Just believe 어떻게 나보다 좀 더 난 강해지고 싶어 날 지켜봐 I can make it I can make it 난 모든 걸 전부 내려놨어 잃을 게 없는 나야 준비됐어 지금부터 fight for love 점점 달아오른 이 열기는 뜨거워 반응하는 사람들 중 난 너만 있으면 돼 총을 울려 I'm gonna fight for love yeah. 이렇게 간절한 척 태어난 처음이야 나 걱정만 아직 끄떡 없어져 down down down 세상을 두 발 앞에 다 가진 기쁨이야 그 기대를 내게 걸어봐 네 앞에 멋지게 딱 설 테니 안무하는 사람들 중 난 너만 있으면 돼 총을 울려 I'm gonna fight for love yeah. 이렇게 간절한 척 태어난 처음이야 나 절대로 포기를 못해 또 쓰러져도 너의 이 모양 이 날이 일결 나의 열심이여서 니를 가져다 줘 Cause I'm a champion champion Yes I'm a champion 누구든 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게 Call me a fire 분위기는 fire tension은 higher 흐르는 땀에 온도는 뜨거워 yeah. 너에게 나 Fighter fighter 바로 가이드 타이어 너 일어나 여긴가요 내 곳이지 않고 타이어 두 눈에 붉게 fire 대체 누가 날 I need to wait for the right moment. Wait. Now!